알겠습니다. 오늘 정성희 씨께서는 특별히 8월에 그리고 9월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신작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성희 씨, 제가 미리 그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죠? 네. 아, 그리고 9월 달에 보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는, 최소한 이 FM 영어막실이 주목하고 있는 감독들의 신작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을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영화는 스티븐 서더버그 감독의 카프카입니다. 카프카요? 그 말로만 듣던 예. 카프카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프란츠 카프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제 카프카의 삶과는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츠 카프카가 네. 자기가 쓴 소설과도 같은 음모에 네. 또 알 수 없는 미로에 그 출구 없는 세계에 갇혀 누가 범인인가를 추적하는 서스펜스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영화 스타일은, 그 카메라 스타일은 벤더스의 베를린 천사의 시를 생각하시면 틀림없고 네. 그 배경에 깔리는 음악과 리듬은 캐롤 리드 감독의 제3의 사나이를 연상하시면 바로 정답입니다. 이 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추석에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기다리실 만한 영화는 제인 캠피언 감독의 금년 깐네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은 피아노군요.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펑펑 울게 할 만한, 제가 장담컨대 이 영화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네. 그저 어줍지 않은 예술과 새로운 미학으로서가 아니라 금년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중에서 손수건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린다면 서평제와 피아노가 될 것입니다. 너무 기대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존 그리샴 원작의 소설을 영화화시킨 네. 영화화시킨 그들은 바다로 갔다. 네. 더 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연은 물론 탐 크루즈입니다. 그렇죠.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존 그리샴 원작의 또 한 편의 영화를 보시게 됩니다. 뭔데요? 그 영화는 펠리칸 브리프이고 예. 주연 배우는 줄리아 로버츠입니다. 탐 크루즈와 줄리아 로버츠 중에서 누가 더 변호사 노릇을 근사하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게 비평가들의 심산인데요. 네. 최근 그 엘켄 보신 분들은 혹시 탐 크루즈가 토크쇼에 나온 것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나와서 그들은 바다로에 갔다는 얘기를 한참 한 다음 마지막에, 그런데 이 영화 다음 94년 신작이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자마자, 이것은 어느 영화 잡지에도 실리지 않은 그 속보이오니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머뭇머뭇하던 탐 크루즈가 예. 제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네. 제가 이번에 맡은 역할은 흡혈귀입니다. 흡혈귀요? 네. 탐 크루즈가 흡혈귀요, 그러니까. 네. 예. 그 흡혈귀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좌중에 앉아있던 그 여자들은 거의 뭐 비명을 지르며 좋아하고 뭐 이러는데 네. 그러나 여자들이 아직 좋아하기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탐 크루즈가 상대방을 깨물 상대가 네. 여자인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감독은 네. 크라잉 게임의 닐 조던으로 결정났기 때문입니다. 아유, 좀 뭔가 심상찮은데요. 네, 심상찮은 시작입니다. 이 94년을 준비하는 영화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그 JFK 이후 신작 소식이 들리지 않았었던 올리버 스톤은 금년 가을에 하늘과 땅과 라는 그의 베트남 3부작 중에서 마지막 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번 영화는 미군이 베트남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거기서 상처받은 한 베트남 여인의 자서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올리버 스톤은 처음으로, 그리고 베트남 영화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인의 시점에서 그려지는 네. 영화가 금년 가을에 소개될 모양입니다. 이 영화가 끝나자마자 올리버 스톤이 새로 준비하고 있는 영화는 Natural Born Killer, 직역하자면 타고난 살인자입니다. 예. 시나리오는 작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그리고 작년에 데뷔한 영화 감독 중에서 가장 기대할 만한 감독이라면 저는 아주 자신있게 퀸틴 타란티노라는 친구를 뽑겠습니다. 퀸틴 타란티노요? 네. 이탈리아 이민계인 이 친구는 원래 그 시나리오 작가 네. 출신이었다가 그 지난해 가을에 저수지의 개들 아, 네. 아주 더 직역하자면은 네. 그 방송에서 이런 말을 좀 허락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러나 이것은 원작 제목이니까요. 네. 저수지의 개새끼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야기는,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5명의 은행 갱단이 은행을 털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성공하는데 예상치 않게 한 경관까지 그만 여기 끼어들어 잡혀 들어오게 됩니다. 인질이 된 셈인데요. 누가 경찰에 밀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좁은 지하실 안에서 영화는 후반부 전체를 달려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작당하여 한 명 죽이고 다시 얘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서로 말싸움 벌이다 세 명이 작당해서 또 한 명 죽이고 나중에 두 명 속에서 누가 밀고 자냐고 다투다가 온 화면을 피로 범벅을 만드는 영화인데 네. 그거를 아주 그 황당무계한 코미디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은 팔이 잘리고 등이 뚫리고 네. 바닥에 피로 범벅이 되는데도 네. 관객들은 낄낄거리며 웃게 영화를 만든 이 기이한 감수성의 친구가 네. 이 영화를 보자마자 올리버 스톤은 최고라는 말과 함께 네. 타란티노에게 달려가 신작 시나리오를 써주면 어떻겠냐고 부탁했고 네. 타란티노는 올리버 스톤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네. 걸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주연 배우가 재미있는데요. 주연 네. 배우는 이 영화도 금년 가을에 개봉 예정인데요. 네. 영화 사상 가장 위대했었던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요? 네, 맞습니다. 그 찰리 채플린을 네. 영화화시킨 리차드 아템보로 감독에서 찰리 역을 맡았었던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네. 주연으로 등장하고요. 이 남자를 끝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하는 악당 소녀 역할로는 저는 이 아가씨 굉장히 주목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아카데미상은 거의 따놓은 당상일 터인데 마틴 스콜시즈 감독의 케이프 피어에 등장했었던 그 예. 따님입니다. 그 루이스 줄리엔 왜 생각이 안 나죠? 바로 뒤집으시면 정답입니다. 줄리엔 예, 루이스군요. 참 희한하게 우는 예, 연기를 잘하죠. 그리고 왠지 뭔가 큰 사고 칠 것 같은 얼굴로 네. 바라보는 그런 그 캐스팅의 은밀한 유혹에 우디 하레슨까지 한몫 거둘 셈인 것 네. 같습니다. 이 영화는 그 평론가들 말에 의하면 올리버 스톤이 찍는 네. 아마도 그의 감수성에 가장 맞는 어줍지 않은 정치의식 버리고 진짜 그가 감독인지 어제 한번 지켜보자 네. 쪽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미국 영화 감독 중에서 이 친구 아주 좋아합니다. 에드워드 가위선, 배트맨, 비틀주스로 네. 알려진 팀 버튼을 네. 저는 아주 좋아하는데요. 팀 버튼의 신작도 또한 주목할 수 있습니다. 금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팀 버튼 감독의 만화 영화가 개봉됩니다. 만화 영화요? 네. 제목인즉슨 네. Nightmare Before Christmas 성탄 전야의 악몽이라는 아니. 만화입니다. 그리고 네. 제작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매니저 표현에 의하면 지금까지 디즈니가 만든 영화 중에서 만화 영화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음침하고 가장 네.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집에 아이들은 놔두고 오시는 편이 좋은 만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음침하다니 정말 역설적인 어떤 매력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나면 네. 팀 버튼의 94년도 신작은 에드 우드라는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드 우드는 50년대 B급 영화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를 차려서 그야말로 전설적인 영화들을 만들어 놓은 에드우드 주니어의 전기 영화입니다. 네. 이 에드우드 주니어의 전기 영화 중에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신 영화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외계로부터 온 플랜9 또는 나는 몬스터와 결혼했습니다. 네. 같은 영화들. 그래서 후일 이 영화들은 모두 컬트의 목록에 올라섰고 이 영화들 자켓에 붙어있는 제목들은 모두 만일 시민 케인이 영화사상 최고 걸작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영화로 영화사상 최고 졸작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 Worst Movie Ever Made라는 그 타이틀을 늘 이 제작자가 붙이고 있는데요. 네. 이 엉뚱한 제작자의 역할로 나오는 친구는 머리 이상하게 하면서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쟈니 데비, 네. 에드워드 가위손에 이어서 에드 우드 역할을 맡은 모양입니다. 네. 팀 버튼 말에 의하면은 나의 10대에 상처받은 것 같은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배우라면 역시 쟈니 예. 뎁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당분간 팀 버튼과 쟈니 뎁 사이의 우정과 그리고 영화적인 동지애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영화는 저는 이 배우가 나온다면 일단 마음부터 설레이는데요. 누군가요? 입을 쫙 벌리고서는 네. 웃기 시작하면은 이 배우가 그 다음에 어떤 표정 지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는 A Few Good Men에서 탐 크루즈가 영화를 열심히 열심히 연기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애구나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만든 그 잭 니콜슨이군요. 맞습니다. 배트맨에서도 다시 한번 네. 그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잭 니콜슨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배우 중에 한 명 닉 놀테와 함께 스트레인지 뉴 월드라는 영화로 94년에 선을 보입니다. 예, 어떤 영화? 이 영화는 그 농구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저는 사실은 스포츠라면 딱 질색인데요. 그러세요? 미국 농구계의 비리를 둘러싼 음모를 하는 모양인데 네. 닉 놀테는 물론 그 나이에 코치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 잭 니콜슨은 음모를 꾸미는 사장으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또 한 번 잭 니콜슨의 그 악역이 볼만할 터인데요. 그 이 영화를 감독한 사람은 엑소시스트와 프렌치 커넥션으로 잘 알려진 윌리엄 프리드킨의 컴백 영화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의 새로운 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개봉되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신정에 개봉되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불러 모았었지만은 아주 예상 이하로 실패한 영화가 있습니다. 네, 뭐 브레이드 런너와 그리고 셀마인 루이즈로 알려졌었던 이 셀마인 루이즈는 아마 여러분들이 금년 추석에 보시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영화를 감독한 리들리 스컷의 네. 컬럼버스는 아주 끔찍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제랄드 바르디오 등장에도 불구하고 벤젤리스의 음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리들리 스컷 자신이 직접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입니다. 네. 그러나 리들리 스컷은 이런 식으로 포기할 감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하여 만드는 영화가 다름 아닌 판초즈 워입니다. 판초즈 워요? 예. 판초의 전쟁? 네. 판초 하면 유명한 이름이 하나 떠오르죠. 돈키호테의 급판초인가요? 아, 급판초는 아니고 네. 멕시코 혁명 당시에 멕시코 의적 라미노스로 알려졌었던 네. 바로 그 판초군요. 네, 판초빌라입니다. 이 멕시코 혁명을 둘러싼 액션 어드벤처를 보여주면서 네. 아직 주연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은 리들리 스컷 말에 의하면은 이 영화는 혁명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영화 제3세계에 보내는 나의 애정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리들리 스컷이 과연 이 혁명 이야기를 멋지게 그려낸다면 그는 95년 아카데미상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장르가 또 한 번 유행을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시작드리자마자 탐 크루즈의 흡혈귀가 온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흡혈귀 하면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 말고 또 한 명의 괴물이 있죠. 프랑켄슈타인이요. 그렇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지금 프랑켄슈타인을 가장 잘 연기할 만한 배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몸무게를 멋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단 한 명의 배우. 로버트 드니로요? 그렇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프랑켄슈타인으로 등장할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을 잡으러 나서는 네. 박사에는 최근에 니나 니노 니나 니나 아가씨들 이제 한숨은 거두세요 라는 말로 시작하는 헛소동의 감독 케네스 브레나. 케네스 브레나요. 예. 예, 그 케네스 브레나가 주연과 감독을 모두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예상대로 제작은 드라큘라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입니다. 네. 코폴라는 드라큘라 단단히 재미를 본 모양인데 코폴라 말에 의하면 이 영화는 드라큘라에서 해내지 못했었던 그 사랑스러운 장면들까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이 드라큘라 영화들과 맞서 유행할 만한 또 하나의 장르는 네. 웨스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웨스턴 영화로서 첫 장을 여는 영화는 도즈의 짐 모리슨 역을 짐 모리슨 뺨치게 해낸 발 킬머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한번 그 패트릭 스웨이지와 이 배우를 착각해서 아주 망신을 당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커트러셀 예. 공동주연으로 나오는 톰스턴 묘비명이라는 영화가 등장합니다. 네. 이 영화는 존 포드 감독의 황야의 결투를 다시 만드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릴 스트립의 신작도 있습니다. 메릴 스트립의 신작은 그 펠레를 찍은 그 빌리 어거스트 감독의 네. 그 영혼의 집이라는 그 영화에서 글렌 클로즈나 위노나 라이더와 공연하기도 하고 이것은 네. 금년 추수감사절에 개봉될 예정인데요. 예. 이 영화가 끝나자마자 메릴 스트립은 지금까지 메릴 스트립은 지금까지 무예물 아니면 아주 황당무계한 코미디물에 등장했었는데 네. 메릴 스트립이 총을 들고 여형사 역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제목은 네. 프라임 서스펙트. 감독은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제작자 말에 의하면은 이 영화는 여형사판 해리슨 포드의 위트니스 같은 영화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이 영화도 저는 아주 기대하는데요. 사실 그 이런 메릴 스트립 같은 배우가 있는가 하면 또 가수이면서 영화 배우가 되지 못해 아주 안절부절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또 한 명이 있죠. 워너비를 외치며 나랑 마돈, 결혼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예. 이 마돈나가 Body of Evidence 육체의 증거로 실패한 네. 이후 심기일전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 이번 영화는 마돈나가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제목은 Snake Eyes. Snake Eyes요? 네. 그러니까 뱀의 눈이라는 뜻이겠죠. 네. 감독은 아벨 페라라입니다. 이 아벨 페라라는 금년 깐느 영화제 Body Snatcher라는 영화로도 출품했었는데요. 네. 영화를 다루는 이 감독의 감수성은 미국의 데이빗 크로넨버그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사지 절단시키고 네. 그리고 팔 빠지고 모습 변하는 그런 괴기 영화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감독인데 네. 여기 마돈나가 무슨 생각으로 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네. 제니퍼 린치의 박스 헬레나 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보다도 더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돈나는 이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네. 제니퍼 린치의 출연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94년에 마돈나는 아주 무서운 영화까지 나아갈 모양이고 그리고 헐리우드의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미녀 배우가 네. 처음에는 사랑하는 영화를 찍고 그 다음에는 코미디 영화를 찍고 네. 그 다음에 액션 영화를 찍고 그 다음에 스스로 옷을 벗는 아주 야한 영화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을 때 등장하는 장르는 공포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마돈나의 마지막 영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또 네. 금년에 아주 커다란 기대를 걸고 공룡들과 한번 싸워보겠노라 네. 하며 다시 한번 금년 여름에 I'll be back 돌아온 아르노드 슈왈제네거는 그러나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제작비 7,500만 불을 들인 라스트 액션 히어로는 8월 셋째 주 말까지 미국에서 거둬들인 흥행 수익이 4,700만 불을 고작 지나지 않습니다. 네. 손해를 봐도 어마어마하게 손해본 것인데요. 슈왈제네거는 그러나 거물은 거물입니다. 이미 94년 여름 영화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제목인즉슨 True Lies. 진짜 거짓말인데요. 네. 얼마나 거짓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슈왈제네거가 믿는 두 감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존 맥티언이었었고 네. 그리고 라스트 액션 히어로의 감독이었었고 또 한 명의 믿는 감독이 있죠. 터미네이터 2를 찍은 제임스 카메론이요. 예. 그 제임스 카메론이 이 True Lies의 감독입니다. 네. 터미네이터 3보다는 오히려 이 영화가 더 먼저 온 셈인데요. 네. 여기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맡는 역할은 테러리스트 대책반 반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네. 액션 코미디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것은 좀 유감스럽기는 한데요. 과연 제임스 카메론이 코미디를 제대로 찍을 수 있을까는 저는 의심스럽지만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여기서도 연기를 하려고 들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 액션 히어로의 실패가 네. 어쩌면 내년 뚜껑을 열었을 때 이 영화는 무시무시한 액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며 내년 여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또 한 번 공룡들과 싸우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슈라이즈는 내년 여름에 스필버그의 리턴 오브 주라스 파크와 다시 한번 겨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이라면 그렇게 만만하게 스필버그에게 항복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가장 야한 여자 라면은 가끔 이 여자는 치마에 치마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나오기도 하는데 샤론 스톤이요. 맞습니다. 이 네. 샤론 스톤의 신작도 있습니다. 샤론 스톤의 신작은 더 퀵 앤드 데드인데요. 장르는 네. 웨스턴이라고 합니다. 왜 요즘은 또 이렇게 서부 영화 그러니까 샤론 스톤이 이 영화에서 네. 이제 드디어 에마 부인이 되는 셈인데요. 네. 말을 타고 등장할 모양인데요. 네. 하지만 감독 이름을 듣고 나면 어라는 비명을 지르고 싶으실 것입니다. 감독은 놀라지 마십시오. 이블데드와 다크맨을 찍은 샘 레임입니다.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요? 모두들 샤론 스톤의 최고 걸작 아니면 가장 보기 힘 아주 봐주기 힘든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예상인데요. 샤론 스톤이 연기를 하려고 들면 글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제작비가 4,500만 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보아주십사 하는 영화가 한 편 있었었죠. 불행히도 이 영화는 흥행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글렌 갤리, 글렌 로즈였었습니다. 네. 이 영화를 찍은 제임스 폴리가 다시 알파치노와 손을 잡고 투 바이츠. 투 바이츠 하면은 동전 두 입 되겠죠. 네. 동전 두 입 하면은 50년대에 영화관을 들어갈 때 입장료, 36억장 입장료 지불하는 것이었었는데 네.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표받는 노인과 소년의 우정의 드라마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시네마 천국의 연상이 맞습니다. 되는데요. 이 영화는 시네마 천국의 미국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존 그리샴의 마지막 최신작인 더 클라이언트 네. 의뢰인도 네. 만들어집니다. 이 의뢰인에서 변호사를 맡는 여자는 셀마 앤 루이즈의 수잔 사렌던이 될 것이며 네. 그리고 감독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원히 보기 틀린 영화 뭔가요? 마이클 더그라스가 나와서 한인상정 가서 모두 다 박살내는 예, 바로 그 영화를 찍은 조엘 슈마허가 네. 감독을 맡을 것 같습니다. 또 A Few Good Men을 찍은 롭 라이너 감독의 신작도 있습니다. 이 네. 영화는 북쪽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완벽한 부모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 역에는 캐시 베이츠와 그레이엄 그린이 나오는데요. 네. 이 소년을 도와주는 수호 천사 역에 시친 뚝 뛰고 브루스 윌리스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케빈 코스트너의 신작이 있습니다. 이 케빈 네. 코스트너의 신작은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제목은 퍼펙트 월드입니다. 네. 8살 소년을 유괴하는 두 명의 유괴범 코미디인데 감독은 당연히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여기서 케빈 코스트너를 캐스팅하면서 네. 과연 두 사람이 어떻게 콤비를 맞출지 궁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말이냐면 이 영화는 자기가 조연이고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이 될 것이며 네. 아마도 자기는 가능하면 이 영화가 마지막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편입니다. 그 플라이라는 영화를 찍은 비디오드롬으로 알려진 그래서 영화 보기만 하면은 아주 다이어트는 따놓은 당상인 네.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의 신작이 있습니다. 이 신작의 제목은 미스터 버터플라이입니다. 그 나비 부인이랑 뭐 관련이 있었어요? 관련이 있어요? 나비 신사 같은데? 그 나비 신사라고도 받아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유사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아시아에서 벌어진 얘기입니다. 그 대신 네. 이것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 주재 외교관이 중국인 게이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랑에 빠지는 두 남자는 미션의 제르미 아이언스가 중국 주재 영국 외교관을 맡았고 그리고 네. 중국인 게이라면 딱 한 사람 있죠. 존 마지막 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존 론이 그 역을 맡은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아, 그 메뉴판만 보고요. 배가 부르는 그런 심정 있잖아요. 제가 꼭 그런 심정인데 약간 편식을 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영화도 꼭 소개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네. 자, 정성희 씨,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 해 주실 다음 건가요? 다음 주에는 금년 여름에 가장 흥행에 성공한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나와 사정없이 비판한 까닭에 많은 팬들이 여러 같은 비판을 보내며 도대체 그 영화를 편해될 만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네. 주라기 공원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다음 주에 그러면 아주 좋은 얘기 또 들어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화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셨습니까? 자, 마지막 곡은요, 영화 Sea of Love, 사랑의 파도 중에서 앨런 바킨과 알파치노가 열연한 바로 그 영화 중에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하니 드리퍼스가 부르는 Sea of Love 들으시면서 저와 홍동식 PD는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십시오. How much I love you.